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완전 나와 되지.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네, 수요일 노래 들려주는 시장 장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졌지요? 따뜻한 것 같아도 이렇게 속살에 와닿는 바람이 꽤 차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엮어갈 그 주제를 습관으로 정했습니다. 습관과 그리고 노래 같이 이야기 전하고 또 노래 듣고 이러면서 한 시간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노래,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보면 여행을 떠나요 노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지금 틀어드릴까 하다가 안 틀리고요. 사랑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이 부르네요.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세요? 가지고 계세요? 우선 이제 잠자리 습관부터 보자면 저는 잠을 잘 때요. 꼭 베개를 끌어안고 자거든요. 베개를 꼭 안고 자요. 그게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인 것 같고, 어렸을 때 잘 때 보면 베개를 가슴에 이렇게 얹고 잔다거나 꼭 이렇게 잠이, 그래야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서 잠자는 습관을 보면 그렇고요. 일의 습관을 보면 한 가지를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참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해야지만 좋거든요, 마음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습관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지만 그 습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자면, 그 습관이 또 기침이 나기 시작한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습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인간이 걷는 인생길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만큼 습관에 대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한 공통점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시스템, 습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 이제 노래 하나 듣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노래는요, 장윤정의 사랑아 한번 들어볼까요? 장윤정의 사랑아 나갑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를 제가 즉 습관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습관이든지 한번 몸에 배면은 바꾸기가 정말 힘이 들죠. 습관을 바꾸는 시간과 노력은 처음 습관이 몸에 배는데 걸렸던 것보다 한 몇 배는 더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습관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일단 운동 에너지가 가해지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관성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주선을 쏘아올릴 때 전체 거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를 가는데 전체 에너지의 3분의 1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좋은 습관, 즉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습관에 드는 데는 어떤 습관이든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이라면 좋겠지만 나쁜 습관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드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습관이 어느 날 이게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바꿀 때는 들은 거에 한 두세 배는 더 노력을 해야지만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 들이는 것, 좋은 습관 들이기,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늘 그러잖아요. 습관에 대해서 뭐 좋은 습관 자꾸 들여주려고 하지만 그거 습관 들이기 참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노래 하나 듣죠. 이제 우리가 오늘은 노래 들려주는 시장이니까 제 이야기는 짧게 하고요.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많이 좋아하시죠? 대성의 노래, 대박이야. 틀어드리겠습니다.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 네, 이쯤에서 그 성공 혹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습관처럼 형성된 성격 혹은 성격에서 비롯된 어떤 습관들은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한 습관이 성공을 부르거나 실패를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공 습관인데요. 업무를 마감 시간 안에 처리하는 습관,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습관,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습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은 조직이나 모임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죠. 따라서 성공 습관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체계화해야 할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공 습관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그냥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게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그 습관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어떤 약속을 해도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해도 본인이 지키지 않을 약속은 절대 하지 않고요. 약속을 했다 하면 꼭 지키는 그런 정말 습관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삼성을 크게 키우는 그런 어떤 그분의 어떤 그 습관이 삼성을 크게 키우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글쎄요.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약속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와 하는 약속이라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정말 빈말로 할 때도 있어요. 언제 만나자 그러면 언제쯤 한번 보지 뭐. 그렇지만 그게 그냥 말로 그죠? 그렇게 할 때 많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두고 두 번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지요. 그냥 뭐냐 아 그러면 늘 그렇게 빈말로 하다 보면 상대방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게 빈말이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이 그렇게 정말 그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이미지, 나의 습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습관에 관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강진이 부릅니다. 땡벌. 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과 또 내일은 장미꽃 지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바람에 맴돌다 또 맴돌다 어딘가 기웃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볼. 당신은 날 울리는 땡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볼. 당신을 좋아해요 땡볼. 밉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네, 아까처럼 그렇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습관에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나쁜 습관에 사람도 있어요. 가 보면 이제 그 나쁜 습관 쪽 보면 패배주의 습관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볼까요? 패배주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진짜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실패를 끌어당기는 자기 암시와 같은 건데요. 분명 자신에게 뛰어난 능력과 도전 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네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꿈은 뭐 아무나 이루니? 이런 부정적인 말에 시도도 해보지 않고 지레 포기하고 맙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그 일을 성취할 능력이 있더라도 스스로 난 할 수 없어 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절대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실패하는 상상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조직에서건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 위해선 성공하는 상상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런 긍정의 습관을 가질 때 자신감도 도전의식, 열정이 샘솟게 되기 때문이죠. 위대한 성공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습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긍정적인 습관을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활용한 것뿐이 없죠. 특히 보통 사람들처럼 몇 번 반복하다가 중도에 멈추지 않고 꾸준한 실천으로 긍정의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인생. 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습관은 정말로 중요하죠. 습관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습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성공하는 습관으로 바꿔보는 건 어떠신지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래 들려드릴게요. 양정승이 부릅니다. 눈물아. 간절히 원하면 네, 지금까지는 습관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잠깐 알아봤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 짚어볼까요? 습관에는 분명히 많은 게 있겠죠.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성공 습관도 있을 테고, 건강 습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 우선 이제 건강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만성질환이고요. 둘째는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의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네요. 근데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습관, 어떤 그 건강 습관 바꾼다는 거 참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을 사실 제가 못 먹는데요. 그게 아주 습관이 오래됐어요. 그게 아마 혼자 생활하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집을 떠나서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시골 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떠나면서 가서 혼자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침을 굶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그 습관이,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생활 하다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할 때도 보면 밥 잘 안 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도 밥을, 아침밥을 제가 못 먹습니다. 그 습관 사실 좋은 습관 아니죠. 우리 요즘에 들어보면 아침밥은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아침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지만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못 고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떤 습관은 참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내가 참 이건 나쁜 습관이야 하는 거 분명히 있을 텐데 한번 저하고 고쳐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실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떠십니까?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박현빈이 부릅니다. 대찬 인생. 하고 태어났어. 겁날 게 뭐가 있냐. 깨지고 박살나도 세대로 한판 붙어봐. 딱 한 번 인생인데 기죽고 살지 마라. 가슴을 활짝 펴고 멋있게 사는 거야. 하더라도 뼈 빠지게 한번 살아봐. 뛰는 놈 머리 위로 나는 놈이 따지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자, 이제 건강 습관 중에서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잠자는 습관하고 체중 조절 습관입니다. 잠은요, 하루에 7, 8시간 아주 충분하게 자는 게 좋다고 해요. 잠은 심장, 근육만 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뇌도 휴식시키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 7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6시간 이하로 자는 것은 건강에 유해하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만성피로, 두통, 고혈압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충분하게 잠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잠을 많이 자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많이 자서. 그 아까운 생각이 막 들어요. 시간이. 그래서 사실은 근데 잠을 다 자긴 자면서도 깨고 나면 굉장히 후회를 막 해요. 너무 많이 잤다 막 이러는데 사실 따져보면 정말로 한 7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건강을 지키는 어떤 유일한 그런 어떤 대체제가 아니죠. 그죠? 꼭 필요한 무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가능하면 잠을 뭐, 나 3시간 잤어. 근데 푹 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거짓말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자서 정말 자기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체중을 조절하라고 돼 있는데요. 비만은요, 모든 성인병의 단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체중일 경우에는 고른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정상 체중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빠질 경우는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병원을 찾아가 원인을 꼭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이제 혼자 이야기하니까 저 예를 들게 돼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예를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괜히 그 사람 어떤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보면 늘 저는 아마 아가씨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체중을 그렇게 그때도 날씬하다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렇다고 뚱뚱하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통 체격에 좀 통통한 그런 쪽에 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이 낳고 이러면서 어느 날 살이 푹 찐 건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체중을 재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살이 쪘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체중계를 다 치우죠. 그리고 체중계가 없이 아예 생활을 합니다. 그게 편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살이 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목욕탕에 간다든가 이러면 누가 보나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얼른 올라가 보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놀래요. 한 10kg 이상은 찐 것 같거든요. 어디에 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진짜 목욕하면서 이렇게 몸을 좀 벗고 보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우선 굉장히 둥글해졌어요. 아, 예전에는 어깨가 그렇게 둥그랬던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좀 목뼈도 좀 드러났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디 살이 쪘을까 이제 뭐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몸무게가 막 살펴보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찐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예전엔 내가 여기가 그랬던 목에 어떤 이 목선에 어떤 선도 좀 있고 이게 뼈 있잖아요. 뼈도 드러났었는데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둥그렇게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어떤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인데 나도 모르게 붙은 어떤 군살들 분명히 제거를 해야겠죠. 같이 한번 노력해서 건강한 겨울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인순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예, 인순이의 아버지 한번 들어볼게요. 주기를 네, 인순이의 아버지 들어보셨죠? 아, 인순이에도 정말 그 성공한 케이스의 어떤 가수인데요. 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꾸준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가수인지 그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 인순이가 정말 그 어떤 대중 앞에 커다란 그 무대를 휘어잡는 그런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정말 피나는 노력은 아무도 정말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저도 살면서 보면 인순이만큼 노력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력이라는 거죠. 자, 성공하는 습관 한번 알아볼까요? 빌 게이츠 말인데요. 잠깐 보세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세계 최고의 리더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습관이나 말을 귀담아 듣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 말하는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성공 뒤에는 이런 습관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이야기. 어떤 일이든지 최소 6개월의 끈기를 가지고 해라.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만이 성공의 길을 보장합니다. 또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끈기는 발휘할수록 더욱 확고하고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요. 능동적인 사고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 습관을 들이자. 일의 순서와 방향을 바꾼다든지 유연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머리를 쓰고 능동적인 사고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정말 그렇죠? 능동적인 사고 방식. 그거 참 힘든 일인데 그 부정보다는 능동 쪽에 어떤 사고 방식을 사고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게 성공의 어떤 지름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DJ 덕의 노래 들어볼까요? DJ 덕의 DJ와 춤을 들어볼게요. 네, 성공 습관 두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아,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라. 자,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미루지 말고 바로 하고요. 타임테이블을 짜는 일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시간을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노력을 해서 이제 시간을 내놨으면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라고 하네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맞죠? 아무리 많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저지르라고 합니다. 또 배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바로 실천을 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성공 습관 아니면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습관은 어떠십니까? 자, 우리가 성공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 습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더 눈을 크게 떠서 열심히 봐서 조금 더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같이 이제 성공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열심히 같이 성공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한번 돼보자고요. 이제 꽃곡이 될 것 같죠? 봄, 여름, 가을에 어떤 이의 꿈 들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래 들려주는 시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는 시장